지난주까지 우리가 몽테스키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막스 베버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막스 베버는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 그런데 막스 베버의 생물연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생물연대가 어떻게 돼요? 생물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1864년에서 태어나서 1920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산 사람이에요. 20세기 초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냥 20세기 초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하나 개입되어 있는 게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다음에 1919년에 직업으로서 정치 이 강연을 끝낸 다음에 1920년에 죽었습니다. 막스 베버가. 그러니까 흔히 이런 책, 저런 책을 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기말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들을 거예요. 세기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세기말. 저 여기서 큰 소리로 누가 말했어요? 네! 하고 크게 말한 양반 여기. 세기말이라고 여기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근처에 오니까 대답을 안 내. 시킬까봐. 빨리 말해. 대답했죠? 안 했어? 세기말인지 19세기 말이에요. 19세기 말. 세기말이. 19세기, 1800년대 말, 그래서 1900년대로 넘어가는. 근데 왜 세기말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느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 세계가 파편화되고 종말에 이른 듯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기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기말적 징후라고 하면은 끝장난 듯한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세기말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을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단어가 동시에 뭔가 종말적 징후를 드러내 보일 때 세기말적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어오면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곁에 두는 세계사에서 나온 연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항상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플라톤을 읽을 때는 연표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BC 몇 세기 뭐 이 정도면 끝나. 서기 전 몇 세기. 왜? 그 시대는 100년, 200년이 가도 세월이 안 변하니까. 100년, 200년이 가도 세월이 안 변하니까. 네. 미래, 미안하지만 올해 몇 살이요? 29입니다. 29, 29년 살면서 인생살이 많이 변했죠? 예. 많이 변했지. 뭐 그렇게 변한 거 없어? 딱히 계속 술만 먹고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세상과는 무관하게 끝없이 술과 함께 사시다가. 근데 우리 벌써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우리 이 사람들 생각해봐요. 굉장히 많이 변하죠. 인생 자체가.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정신찰랑증에 있다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틈도 없이 세상이 바뀌고. 뭐 핸드폰도 뭐 이렇게 나와서 적응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폰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또 사야지. 안 갖고 다니면 쪽팔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무슨 휴대폰 이상한 거 옛날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 목침을 들고 다니니 뭐 벽돌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어. 내부에서의 변화가 너무 끝없어요. 모든 것이 계속해서 허물어져. 멜트다운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멜트다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죠. 녹아내린다.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고정불변의 것이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뭔가가 내려앉고 변화하고. 근데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다가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사회생활 하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만하면 또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항상 분열된 상태로 놓여 있게 돼. 이런 현상이 1900년대 초, 그다음에 1800년대 말, 이른바 세기 말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기 말에 시작된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에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히랍 시대에 나올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그게 그런 학문들은. 그리고 1차 세계 대전 1860년대. 그러니까 1848년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쓰여진 시대인데 1848년을 저는 그냥 그 연도를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현대 세계가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열의 현대가 그때 되면 신에 대한 더 이상의 강력한 믿음도 없어요. 아무도 불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불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가톨릭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어? 성당에 다녀? 성당 다니는 사람 지금 질문하는데 잘해야 돼? 제 1차 바티칸 공회가 언제 열렸나? 이제 괜히 죽겠지 뭐. 성당 신자들이 다 야매기 때문에. 말해봐요. 나이롱 신자요? 예? 네? 냉담자요. 나이롱이에요? 네. 아, 그럼 나이롱대로 손 들지 말아야지. 이쪽에 누가 한 명 손 들었었는데 아까? 거두학생. 네? 이 친구는 저기 성공회 성당에 다녀요.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아, 가톨릭. 성공회 성당이 훨씬 좋아. 네. 그러니까 1960년대 그러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이 사건을 네? 누가 알아요? 딱 정해진 게 1860년대, 1960년대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1848년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출간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막스 베버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현대, 근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요. 학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의 저작이 꼭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나와요. 저작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 레비트라는 사람이 쓴 칼 레비트 지난번에 내가 이사야 벌린 얘기를 했지만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이사야 벌린이나 로빈 콜링우드나 그 다음에 프란시스 컴포드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학자라면 독일 쪽에서는 이제 현대의 학자 중에 칼 레비트 헤겔에서 니체로 그 다음에 레비트가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베버와 마르크스 이런 책 하나씩 쓰고 죽으면 소원도 없겠어요. 그런 날도 없겠지. 이제 인생이 너무 길어. 책을 쓸 힘은 없는데 인생만 길어. 이 석학들은 막 70살에도 막 쓰고 그러는데 베버와 마르크스 헤겔에서 니체로 베버와 마르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칼 레비트가 쓴 책이. 그러면 지금 이게 1848년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나왔다고 그랬죠. 베버의 연대가 요 이후로 겹치죠. 1860년대죠. 지금 다 지금 헤겔은 1800년대 1825년에 헤겔이 쓴 법철학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헤겔이 저작이 많지만 헤겔이 살아 생전에 출간한 책은 법철학이 마지막이에요. 헤겔의 역사철학이나 미학이나 이런 것들은 미학 강의, 역사철학 강의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름이 뒤에 붙어있는 것들. 강의가 붙어있는 것들은 제자들이 필사한 것을 갖다 모아서 출간한 책. 그러니까 헤겔이 살아 생전에 마지막으로 출간한 게 법철학이고 헤겔이 대학 교수로서 가장 여러 번 강의했던 과목도 법철학이에요. 법철학 7번 했어. 강의를. 그러니까 1825년에서 헤겔이 법철학을 내놨는데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에요. 마르크스. 그럼 지금 헤겔, 마르크스, 그 다음에 이제 니체도 베버나 마르크스나 다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겔 이후의 사람들, 니체, 베버, 마르크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겔에서 니체로의 부제가 뭐냐, 이 책의 부제가 뭐냐 아는 사람 있어? 이상직군 얘기해봐. 이거 본 적 있지? 아이, 모르면 못 봤다 그러나?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네 나한테 거짓말 할 거야? 저 책 있어 없어? 아이 거짓말 하지 마. 끝내. 이제 나의 그 갈굼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버렸군 자네가. 부끄럽게 만드지. 뭐가 부끄러워? 여기서 질문이라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잘난 사람이야. 내가 애초에 딱 봐갖고 저거는 물어봤자 소용도 없겠다 싶은 사람한테 물어보겠어? 아예 고수인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고 아예 택도 없는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잖아. 빨리 말해봐. 구입하겠습니다. 아, 구입하겠습니다. 책을 산다 그러면 칭찬받으니까 결국 그걸로. 조준호군 얘기해봐. 이 책 가지고 있지? 아, 본 적은 있는데. 거 봐, 이제 걸렸다. 아, 책 표지 안 봤어. 도서관에서 책 표지만 봤습니다. 이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인동구 가지고 있나? 없어? 이근호군은? 종인? 없습니다. 아주 비굴한 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괴롭힐 줄 알고. 이 책은 지금 헤겔에서 니체로 베부와 마르크스 칼레비트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사서 읽진 않아도 알아는 와야 돼. 상훈 읽어봤어? 읽을 수가 없지? 들춰본 적은 있지? 그 적도, 이게 이 녀석이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달하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서 지난달에 막 책 얘기 나오면 막 이랬는데, 어? 아, 지금 완전히 막 이렇게. 은서야, 상훈이한테 이 책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고 나한테 문자를 넣어줘. 이 책은 알아둬야 돼요. 중요한, 이게 우리가 그 표준저작이라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 요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걸 평가하는 그 표준저작이라고 그러는 것들. 그런 저작들. 표준저작은 알아놔야 돼. 표준저작을 반드시 알아놔야 돼. 레비트의 헤겔에서 니체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19세기 사상의 혁명적 결렬.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 이 책에. 근데 요 이전에 칸트 이전에 중요한 철학자가 있는데 칸트보다도 최소한 8배는 중요한 그 배수를 어떻게 따지십니까? 내 맘이지 뭐. 칸트보다도 최소한 8배는 중요한 철학자 칸트. 아니 저기 헤겔보다도 최소한 8배는 중요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칸트예요. 칸트를 읽지 않고 현대 철학자 누구를 읽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누가 이제 가령 아 제가 요즘에 아 인생이 좀 우울하고 하여 데리다를 좀 읽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 그러면 혹시 칸트는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아주 겸손하게 글쎄 칸트는 이미 지나간 철학자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세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 시간 낭비야.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하다못해 철학과에 1년 다니다 만 사람이든 혼자서 독학을 한 사람이든 철학의 역사에서 여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칸트를 읽지 않은 사람은 철학책을 읽을 자격이 없는 거야. 현대 철학. 제가 하이데거를 좀 요새 후서를 좀 요새 그런데 그럼 꼭 물어봐. 칸트는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칸트는 낡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시간 낭비야. 내가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을 때 선생님이 해결철학 원전 강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뭐야 칸트를 읽으라고 그래서 내가 철딱선이 없이 아이 칸트를 왜 칸트를 너무 쓸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아닌 거야. 이건 당연히 읽어야 돼.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어? 왜 중요하냐? 예전에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막스 베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막스 베버가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막스 베버 이전에 칸트부터 막스 베버에 이르기까지에 지금 여기 거론된 사람이 지금 보세요. 칸트, 헤겔, 니체, 베버, 마르크스, 키엘케고르 이렇게 거론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르기까지에 사상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사상의 역사를 아는 것은 동시에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요 사상가들의 이 철학자들의 책 안에 시대가 그대로 거의 거울 이미지처럼 이렇게 투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되는 거라. 이거를 현대의 예술을 아 여기 현대 예술에 대해서 좀 알아요? 현대 예술에 대해서 좀 알아 보이는데 현대에 대해서 현대의 예술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 보고 사람이 감동하기보다는 말이 많죠. 막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이 많잖아. 어? 아서 난토라는 사람이 쓴 철학하는 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어, 끄떡거렸어? 읽어봤어? 나 지금 탁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필로스파이징 아트라는 책이 있어. 읽어봤어? 수업시간에 한번 들어봐. 아, 그래. 수업시간에 들은 대로 얘기해봐. 얼마나 열심히 들었나, 우리 한번. ROTC에 여기 뚜렷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슨 수업시간에 들었노? 미학 시간에 아서 난토를 얘기하지 않는 미학 시간이 없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학자예요. 현대 예술 철학에 있어서 아수산토가 굉장히 중요해. 뭐라고 들었어? 필로스파이징 아트 들었지? 얘기 들었지? 그 책의 의미가 뭐야? 아수산토가 주장하는 바가 핵심적으로 뭔가? 설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아수산토를. 근데 칸트랑 관련되어 있는 것만. 아, 칸트 관련된 것만 알아서 지금 이거 탁 교묘하게 피해나가는군요. 왜 칸트가, 그러니까 지금 아스담토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칸트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칸트에서 끌어오는 거야, 자기 얘기를 지금. 존 롤즈라고 하버드대학 교수한 저기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칸트에서 끌어와요. 해결은 끝난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내가 요새 해결 연구 안 하잖아. 이게 장사 안 돼. 이게 원래 아스담토의 책점은 이게 필로소파이징 아트예요. 맞지? 조준호군 맞지? 네, 맞습니다. 고마워. 철학하는 예술이야. 이 예술은 뭐냐면 예술 작품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술 작품에 대해서 철학적인 가령 내가 여러분들한테 독서란 무엇인가 한 문장 쓰고 그 밑에다가 그래서 뒷받침하는 논증을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술 작품도 철학적인 논증이 뒷받침 되어야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예술 작품 그것 자체로 그것 자체 안에 예술 작품 그것 자체 안에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못한다는 거야. 그게 고전주의 예술은 그러거든요. 고전주의 예술이 뭐냐? 고전주의 예술이 뭐냐? 자, 미학 수업을 들은 조준호군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전주의 예술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죠? 아, 저 배운 지 오래돼서. 아이고. 나 3학년인데 배운 지 오래됐다고 말하면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자빠져 죽으란 얘기야. 너 혀 빼물고. 헝? 아, 나 고운 말 써야지. 누가 나한테. 한비야 빨 때 그거 뭐 말 이쁘게 못하기는 마찬가지냐 누가 그러던데. 나도 보면 지금부터 내가 굉장히 수준 있는 말만 하겠어. 여러분들 내 말 못 알아듣더라도 할 수 없어. 말이 이쁘고 미우고의 차이와 표상된 언어와 표상된 내용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고전주의 예술이라는 건요 그리스 고전 시기 예술이라든가 르네상스 고전 시대 예술이라든가 고전주의 지금 우리가 쭉 고전을 읽고 있잖아요. 호메로스 고전이죠. 단테 고전이죠. 고전주의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이 됐건 문학 작품이 됐건 고전주의는 뭐냐면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여러분들 고전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다 형식을 떠올려야 돼. 딱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그죠? 원근법이 딱 맞아떨어지잖아. 고전주의. 엄격하게. 고전주의가 무너진 뭐야? 낭만주의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라. 고전주의가 그러니까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틀로서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있다고 하면 고전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작품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작품 안에 있다. 어떻게 작품 안에 있느냐? 황금 비율을 맞추라. 그럼 황금 비율은 작품 안에 맞춰져 있으면 그게 아름다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고전주의 예술의 기본인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왜 멋진 작품이냐? 철저하게 잘 맞춰진 구도 속에 있다. 플로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 연극의 3요소, 뭐 3일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고전주의 예술의 특징이야. 그런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것도 그 대상 안에 있다라고 보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고전적인 태도예요. 고전적인 태도. 신이 있다. 진리의 원천으로서 신이 있다. 데카르테스 그러잖아요. 진리의 원천으로서 신이잖아. 신이 있어. 그런데 칸트에 딱 오니까 칸트가 뭐라고 그러냐. 칸트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진리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라. 이해가 되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칸트가. 엄청난 회의주의자지. 이게. 그러니까 흔히 칸트 철학에서 물 자체와 현상의 구별이라는 게 있어요. 물 자체와 현상의 구별.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물의 본질이야. 사물의 본질. 이 현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거지. 인간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 칸트가 이렇게 순수 이성편에서 이걸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사물의 본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사물의 본질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이에요. 그 신이, 칸트는 뭐라고 그러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얘기했어. 그런데 우리는 신이 없어도 순수 실천 이성, 즉 자유의지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칸트 이후의 학문은 신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있다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학문이 돼버리고 말았어. 세올로지가 붕괴된단 말이죠. 이게 칸트가 내놓은 업적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1790년대가 되었어요. 이른바 1790년대 세대가 됐을 때 이들은 사회는 나날이 분열하고 있고 칸트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790년대 세대 헤겔이 그 세대에 속하는데 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과의 통일, 절대적 진리와의 합일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이에요. 그곳에 대해서는 이사야 벌린의 낭만주의 뿌리 그 책을 참조하면 되고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칸트가 이렇게 되니까 예술에서도 아서 단테 같은 경우도 예술에서도 예술에서의 예술미 그 아름다움 이것이 대상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놓고 내가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면 이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필로스파이징 같은데 이 필로스파이징이라는 말은 멋있게 되는 그냥 썰푸는 아니 고급스러운 단어 쓰네. 그냥 아니 근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1825년에 법철학을 내놓은 헤겔은 이 헤겔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진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자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자의 통일 즉 유한자는 무한자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체계를 시도한 최후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즉 절대적 진리를 인간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던 최후의 철학자가 바로 헤겔인 거라. 그럼 헤겔 시대가 딱 지나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칸트로 돌아가. 절대적 진리? 아이고 차라리 떡라면 먹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돼? 마구마구 바뀐단 말이지. 상엽 요새 믿고 있는 게 있어? 영혼이 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없지. 세상을 내가 야 그래도 상엽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상엽이 분명히 나한테 말해. 선생님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불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라. 요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1848년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요때 1825년에 헤겔이 법철학 나오고 요때 요 시대가 1860년대 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분열과 회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말이죠. 분열과 회의의 시대가. 그러니까 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도 못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안심과 확신도 주지 못하는 말 그대로 철학이 폐기되는 시대가 되는 거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지혜로서의 철학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후의 철학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누가 말한다 그러면 그냥 주무세요.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학문이 아닙니다. 끝나는 거야.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지들만 탁 분석하면 됩니다. 후소리 현상학. 우리 언어가 정확하게 쓰이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이 전체로서의 막 해결처럼 뭐 논리학부터 자연철학부터 막 신 종교 미술 예술 막 온갖 걸 다 아우르는 철학이라는 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야. 이때가 바로 요 시대예요. 요 시대. 이때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결의 형이상학에 탁 너 거짓말한다 치는 거지. 그러니까 해결 형이상학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격을 니체가 감행을 했어. 그래서 해결에서 니체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어 가는가. 그래서 19세기 사상에 1800년대 사상에 혁명 그래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여기 등장하죠. 마르크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키에르케고르 어떤 사람?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한마디로 말하면 신 앞에서는 단독자. 키에르케고르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조준호는 요새 책 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어?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이런 거 읽어봤어요? 네,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만? 아 계속 조심하는. 키에르케고르는 주장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다 파편화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결단을 하는 거야. 믿을 건 신밖에 없다는 거지. 신 앞에서는 단독자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신앙의 입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신앙,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이 태도를 취한다고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든 관심 없겠죠. 완전히 사회적인 관심사가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사상이 멋져 보이긴 하는데, 뭘 역사적이고, 뭘 사회적인 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칼 레비트가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놨거든. 사상사적으로는, 사상, 형이상학적으로는 헤겔에게 니체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어.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의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가 정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가. 마르크스는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서는 단독자를 얘기해. 근데 마르크스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물질적 생산의 구조 속에 거미줄처럼 서로가 서로를 얽혀 있을 것이다. 그게 마르크스의 분석이야. 사회 분석. 그쵸? 지금 이 물병을 잠깐 줘봐. 이 물병 하나가 있어. 있을 거야? 송이슬 양이 지금 이 물병에 담겨있는 물을 먹어. 이 물을 먹으면서 아, 이 물병 하나에 물이 채워지기까지 몇 명이 얽혀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익명의 사람들 수없이 들어가 있어. 수없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러냐. 마르크스가 뭐 이게 부르주아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땅 파고 묻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게 마르크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데 그 사람은 평생 삽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지. 내가 사본 내가 잘하지. 응? 묻기라면 내가 한 묻기 하지. 근데 부르주아를 다 땅에 묻자 이런 얘기 아니라 이 사람이 출발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폴란 읽을 때도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는 이 물건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삶이 익명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어. 내가 뭘 하더라도. 가령 우리 조선시대 때 농사 짓던 양반들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가 농사 짓고 상추 이렇게 해서 딱 먹잖아. 그죠? 후성기 뜯어서 먹잖아. 다 알아 먹는 것을. 지금 요즘에 그 어디죠? 지방에 있는 유기농 하는 영농단지하고 이렇게 계약 맺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생산자 이름이 나와 있잖아. 그전에는 대형 마트에 가면 이름 없어. 마르크스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보세요. 물질적 생산의 구조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 생산의 구조 속에서 생산 수단을 가진 자들은 놀고 먹고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계속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몰라도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사람들끼리 착취 당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게 바로 사회적인 연대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연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 중에 하나 자유, 평등, 우애 거기서 나온 거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사회적인 약자들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인간의 총체적인 본질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다 끊고 딱 신 앞에 서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처방이 정반대지. 이게 바로 19세기 사상이 마르크스와 키에르케고르에서 끊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스 베버는 뭔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이 사람은 막스 베버 이 사람은 뭐 연대를 맺자라든가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자라든가 이런 말 하기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를 차분하게 검토해보자라고 얘기한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지. 난 막스 베버 제일 좋아해. 여기 나와있는 애들 중에 막스 베버 제일 좋아해. 차분하게 검토해보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창현 그래 안 그래? 그런 것 같아? 동의 못한다는 얘기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짜증나게. 신용플로 검사하는 대회에서 다 만납시다. 이따 끝나고. 막스 베버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져보자. 물론 마르크스도 따져보자 했고 케르케고르도 따져보자 했고 니체도 따져보자 했어요. 그런데 막스 베버는 훨씬 더 치밀하고 냉정하고 담담하게 따져보자고 한 사람이에요. 치밀하고 냉정하고 담담하게 따져보자 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바로 1800년대 후반, 이른바 세기 말을 향해가는 서부 유럽 사회에서의 학문적인 태도들이, 학문적인 경향들이고, 이게 바로 그 사회의 파편화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그런데 지금 1860년대, 이게 뭐냐, 제1차 바티칸,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공회가 이때 열렸어요. 이때. 왜 여기서 바티칸 공회 얘기를 하느냐, 제가 가톨릭 신자라서가 아니라 이건 알아야 돼. 바티칸 공회가 1860년대 열렸는데 왜 열렸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아. 케르케고르처럼 신 앞에서는 단독자, 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아유 단독자 피곤해요. 그냥 집에 갈래요. 신 앞에 서긴, 신이 어디 있다고 서요? 어디 서 있으면 돼요? 마을버스 정류장에 가서 서 있으면 됩니까? 숭구리 당당 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한국 사람들 계속 신을 찾잖아요. 귀신도 찾고 하느님도 찾고 점도 보러 가고 뭐 다녀오신 것 같아. 전부. 뜨끔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을 다르르 떠시는데. 1860년대가 되었을 때 이미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아. 더 이상 신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감정이입을 좀 해줘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1000년 동안이나 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게 됐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랬을 때 1860년대에 바티칸 공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바티칸 공회가 딱 끝나고 나서 사목 헌장이 발표되는데, 사목 헌장의 주장이 뭐냐?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교회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라.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가톨릭은 여기서 완전히 확 퇴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대조해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키에르케고르, 막스 베버, 니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프로이트도 있죠. 이때 프로이트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들은 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따져보고 해가지고 처방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 없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느님 믿어야 된다 하는 아주 고리타분한 정통신앙을 내놓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구에서 가톨릭이 갑자기 퇴조를 해버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 간단히 말하면.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개신교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오늘날 개신교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왜 줄어드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 뭐든지 하느님 믿으세요. 응? 땅 사셨어요. 하느님 믿으세요. 땅값 오릅니다. 계속 그런다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학문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0년을 지내왔어요. 1960년대까지. 100년을 지내오니까 완전히 폐허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0년대에 열립니다. 이때 뭐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린 다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내용의 사목원장이 발표됩니다. 100년 동안 이 시련을 겪을 대로 겪은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가톨릭 교회에 보면은 이상하게 사회 참여하는 신부님들이 많죠. 그분들이 착한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사목원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상 추기경이 원래 착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있어요. 시키니까 해야 돼, 거기는. 거기 중앙집권이거든.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다. 개인 사업자잖아. 근데 이 가톨릭 교회는 직영제거든. 직영제. 그리고 조계종은 프랜차이즈고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났네, 이게 아는 양반들은. 프랜차이즈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요것이 1960년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김산 추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김산 추기경의 나이 연세를 생각하자면 제1차 바티칸 공의의 세대에 태어났죠. 그죠? 김산 추기경이 한국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1960년대, 70년대부터잖아요. 바티칸 공의에서 이제 사무원장이 나온 다음. 근데 어렸을 때 자기가 배웠던 신앙의 지침하고 달랐을 거 아니야.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고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교황의 지시가 무섭다는 거죠. 이봐. 허셔. 그럼, 예. 한단 말이지. 교황의 반지에 딱 입맞춰가지고 바로 시킨 대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100년, 사상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1860년대에서 가톨릭교회는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변함없고 보수적인 집단을 꼽으라면 가톨릭교회를 꼽을 수 있겠죠. 그잖아요? 근데 가톨릭교회가 1860년대에서 1960년대 이 100년을 거치면서 사모권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변화무쌍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스 베버가 등장하던 시기에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대충 이 사상사의 측면에서 봐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눠드린 세계사 연표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세계사 연표가 몇 년도치예요? 몇 년도 연표예요? 1919년. 왜 1919년 연표를 가져왔겠습니까?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강연을 한 해가 1919년입니다. 그리고 이 1919년에 직업으로서의 정치 강연을 하고 1920년에 막스 베버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연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이렇게 사건을 보면 심란하죠? 그죠? 이 시대가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심란하죠. 일단 1919년에 막스 베버가 이 연설을 했지만 그 위에 하나 연표를 하나 더 적어놔야 되는 게 뭐냐면 1871년에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을 황제로 즉위합니다. 즉 이른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1871년. 예. 1871년. 그게 22개의 군주국가하고 3개의 자유도시가 이제 모여서 연방제 국가를 이룹니다. 이게 독일의 그 축구리그를 분데스리가라고 그러잖아요. 분데스리가. 예? 차범근 선수 분데스리가 출신이 있었잖아요. 그 분데스리가가 뭔 말인 줄 아세요? 리가는 나 스펠링 몰라요. 이건 철학책에서 본 적이 없어. 이 분트라는 말이 이게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연방. 그러니까 연방의 리그라 이 말이죠. 분데스리가. 네?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지금 22개의 군주국가하고 3개의 자유도시 국가가 모여서 연방제 국가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독일 제국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제2제국이라고 그래요. 제2제국. 1871년에 제2제국.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1864년에 태어났으니까 독일 에어프루트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직 독일 통일 되기 전에 태어났죠. 이 사람 인생사례가 그런 거야.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태어나서 자 어린 나이에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해. 왜냐? 지금 칸트가 태어나서 살다 죽은 내가 쾨니스베르크인데 쾨니스베르크가 오늘날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예요. 유럽은요 이때부터 1800년대 말부터 수없이 국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국적 개념이 우리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 특히나 이게 동유럽 쪽은 독일 이쪽 사람들은 프랑스나 영국은 몰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제2제국입니다. 제1제국은 뭐냐? 중세시대 때 신성로마제국. 그걸 제1제국이라고 그러고 이때 빌헬름 황제에 의한 통일 이 제국을 갖다 제2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3제국은 뭐예요? 나치 독일 제3제국이라죠. 그거를 지네들이 세 번째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지금 막스 베버의 인생사리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기 위한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919년에 보면 자 서양 봅니다. 서양 베를린에서 독일 공산당을 창립함. 자 독일의 공산당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이듬해부터 나치스로 일컫게 되는 독일 노동자당이 1919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 살아 생전에 나치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럼 벌써 나치가 생겨났다. 이 파시스트 정당이 등장했다. 이거는 나라가 거의 콩가루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신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다음에 국민의회 총선에서 바이마르 연합이 승리함,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을 결성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919년에 코민테른이니까 지금 러시아는 소비에트 국가가 됐죠. 소련. 소련이 된 거란 말이죠. 국제정세도 심란해.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전투자 파쇼를 결성함. 파시스트 시대가 시작됐다. 막스 베버 시대, 이미 죽을, 막스 베버 죽을 무렵에. 그리고 1919년에 국제연맹 규약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베를린 정부군이 바이에른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진압함. 그 다음에 파리 강화에 의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조인함. 1차 세계대전이 이걸로서 이제 공적으로 막을 내리죠. 정말로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심란하고 복잡한 시대에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처럼 외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일이나 이런 유럽들은 한 나라의 정세가 다른 나라의 정세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팍팍 미치는 것들이거든. 여기서 바로 막스 베버의 그 강연이 1919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막스 베버에 대해서 이제 나눠드린 의무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김도경 박사가 쓴 책에 대한 제가 쓴 서평입니다. 이 서평인데 글자가 너무 조그맣죠? 예. 그래도 읽어봅시다. 두 번째부터 1번 말고 2번부터 봅시다.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이거는 반드시 사야 하는 책은 아닙니다. 김도경 씨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내 책도 반드시 사야 하는 책에다 넣지는 않는데 내가 이런 건 반드시 사야 돼. 칼 레비트, 헤겔에서 니체로 이런 건 딱 사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선생님한테 속아가지고 사지만 2년 후에는 내가 이 책을 왜 샀지 미쳤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지 마세요. 지우지 않겠습니다. 헤겔에서 니체로. 이상직구는 어떻게 생각해? 사야 되겠지? 자네 그리고 저 마키아벨리안 무브먼트는 읽고 있나? 포커크? 보고 있어? 가지고 있나? 빌렸나? 아, 그래? 여러 사람들끼리 복사해서 좀 책을 가져야 되지 않아? 그럴까? 포커크 책도 최근에 내가 하나 입수했는데 그것도 권해줘? 알았어. 벌츄 커머스도 있어. 자, 모던이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근대로 번역되기도 하고 현대로 옮겨지기도 한다. 서구의 경우, 이거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를 근대로 하기도 하고 계몽주의 시대를 근대로 하기도 하며 독일 관념론, 칸트부터 헤겔이 이르는 독일 관념론의 시대도 근대에 속한다며 막스 베버를 근대 사상가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베버는 현대 사상가로 불리기도 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모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모던이라는 말은 근대로 옮기기도 하고 현대로 옮기기도 하는데 모던이라는 말은 15세기부터 오늘날 2009년에 이르는 세계를 구조적인 프레임의 측면에서 가리킬 때는 근대 이렇게 하고 알겠죠? 구조적인 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21세기 한국 사회는 근대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관철되고 있는 시공간 이렇게 말하면 근대라는 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근대적인 구조의 틀 속에 있는 시기를 역사 시기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15세기부터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까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그냥 중간으로 자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굳이 연대를 측정하자면 18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를 현대라고 그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 역사 시기로서 근대와 현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막스 베버는 태어난 시기를 보나 작품 활동을 한 것을 보나 막스 베버는 분명히 근대적인 패러다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가 살았던 시기는 현대에 속하죠. 그리고 역사적 시기로서의 근대에서 역사적 시기로서의 현대로의 전환기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유는 바로 그 전환기에 학문적인 태도들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학자인데, 다시 말해서 현대 세계에 등장한 사회과학 논의를 읽으려면 그가 제시한 학문적인 방법론, 수로 등을 익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베버와 함께 등장했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때 독일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거기 보면 신칸트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거기 속했던 빈델반트나 리케르트, 그 다음에 마르크스, 니체. 빈델반트나 리케르트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이제 마르크스와 니체는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마르크스와 니체는, 그 마르크스와 니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베버, 마르크스, 니체, 이제 한 사람 더 하면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는 지금 제가 관여하는 사상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프로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대적으로 어디에 속했는지는 이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곧 밑에 3번을 보면, 3번이 베버의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이따가 텍스트 보면서 말했는데, 학문이 전문적인 직업이 되었다. 베루프의 개념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학자는 연구와 강의에 전 인격을 헌신해야 한다. 이게 베버의 생각이었고, 진정한 지식인과 학자가 되기 위해 연구와 강의에 헌신을 다했다. 그 다음에 근대세계라는 문제의식을 붙잡고 있던 베버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근대세계라는 문제의식, 요 부분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버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 즉 근대 세계의 형성과 전개, 이게 바로 베버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근대 세계의 형성과 전개. 그것이 일단 베버의 보편적인 관심사였다면, 더 나아가서 베버는 독일의 현실 생활, 독일의 현실에 있어서의 지식인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버가 파악한 독일 시민계층은 뭐냐?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아래서 무기력했고,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독자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귀족 계급을 뒤쫓는데 급급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독일 사람들이 이러면 가끔 폰 있죠, 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양, 그렇지? 이 폰이라고 말이 들어가면 이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폰이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도 이 폰자를 듣고 싶어갖고 막 난리를 죽인 경우가 많아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잡다구리한 인간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독일의 시민계층은 아직 독일은 귀족계급이 주도하는 군국주의적이고 군주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국가체계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이 독일 사회가 발전하려면 막스 베버가 보기에 시민계층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민계층은 자각을 하기는커녕 권위주의 국가 아래서 무기력했고, 독자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귀족계급을 뒤쫓는데 급급했다. 그래서 베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리라고 예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아까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강연을 할 때 나치스 당이 생겨났죠. 바로 그거 이어지는 집단애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 그 밑에 각주 보면 있어요. 집단애국의 탄생. 그거 봅시다. 독일에서는 근대에 대한 사유가 역사적 지리적 요인 때문에 온전한 힘을 펼칠 수 없었다. 19세기 초 독일인들은 나폴레옹 군대를 통해 단기간의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설익은 이성적 사유는 해방전쟁이라는 목욕물로 계몽 사상을 단호히 씻어냈다. 해방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 민족 해방전쟁이에요. 나폴레옹에서 벗어난. 독일 부르주아지의 절대다수는 피테와 아른트의 이상주의와 리하르트 바그너가 재발견한 게르만 신화의 세계에 공감하며 그 속으로 도피할 뿐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냉철한 기준에 따라 검토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이런 태도가 막스 베버가 살던 시대의 독일 시민계층의 기본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거 큰일 나 있구나, 허위의식에 가득 찬 시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막스 베버가.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를 만들어냈던 거죠. 별로 남나라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는 저기 무슨 뭐죠 정부 고위 관리를 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 이런 걸 할 때 누가 나오든 다 그러리라 생각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국무총리 내정자로 총리 임명 여기로 내정자로 된 정운찬 씨가 나왔잖아요. 이 정운찬 씨가 이 총리로 나와서 이렇게 청문을 했잖아요. 청문회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잘 몰라? 모른다고? 응, 안다고? 응.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사실 전두환 예전에 전두환 청문회 있었잖아요. 오공 청문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게 명패를 집어던지 이렇게 딱 던지는 사건. 저는 그때도 TV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사모를 뺀 모두 다 전두환이 나쁜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청문회 할 거 없어. 그냥 나쁜 놈이구나.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지. 이렇게 제가 뭐 육군사관학교 골키퍼 출신이라면 뭐 이 정도는 골키퍼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응? 이훈재 선수는 착한데 뭐 이러면서 이럴 수는 없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보세요. 정우찬 씨는 국립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사람이 1년에 저 경제학 언론인가? 그게 인세를 7,500만 원을 받는데요. 인세 7,500만 원이면 장난 아니에요.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나 거기서 일단 돌아버렸어 내가. 내가 1년에 인세를 750만 원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7,500만 원이 인세면 얼마야? 계산이 안 나와. 그게 10%니까. 근데 국립 서울대학교 총장을 했어.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다 저질렀죠. 그죠? 그러면 그게 흔히 말한 대로 그게 건강한 지식인 시민 계급이거든요. 지식인 시민 계급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모자회사 사장한테 용돈도 1,0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니까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스24에서 광고해가지고 저 6,000만 원인가 받았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뭐냐면 다 건강한 시민 계급의 일원으로서 지식인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족주의적인 취향을 따라가는 거라. 부패한 부르주아 계급을 따라가는 거라. 예. 그렇게 되면 사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베버가 딱 말하기에 독일 시민 계층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이유는 뭐냐? 지금 군주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국가체계가 강력한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성숙한 시민계층을 정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독일 시민계층은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아래서 무기력했고 독자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귀족계급을 뒤쫓는데 급급했다. 이랬거든요. 그 귀족계급이라는 말을 상층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딱 바꿔보세요. 그럼 한국의 지식계급은 한국의 시민계층은 지금 독자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상층 부르주아를 뒤쫓는데 급급하잖아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지 이번 청문회가. 이게 국무총리 해도 괜찮아. 그 사람 국무총리 해도 괜찮아. 국무총리를 함으로써 부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해서 나왔으라고 충분히 짐작해. 응? 인세도 더 벌겠지, 이제 1억 7천을 벌겠지, 이제. 응? 국무총리 하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다. 응?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다면, 자기 아들에게, 정은찬 씨에게, 우리 집안이 정승이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자네는 꼭 정승이 되어야 하네. 그러니까, 기어이 이번에 정승이 되시길, 나도 감축하고 기원해요. 응? 그러니까 지금, 베버의 문제의식은 뭐냐? 근대 세계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보편적인 문제의식 하나. 두 번째로는 독일의 현실 속에서 독일 시민계층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주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국가체제 속에서 독일의 시민계층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숙한 시민계층이 되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겠는가? 이게 베버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두 가지 관심사가 이 사람은 동시에 있었죠.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버를 읽을 때 반드시 마음속으로 두고 있어야 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조금 쉬었답시다.